이제 그만 보고 시험 공부해. 네 부모님과 부장님 날 미워해. 봤던 영상 각종 사진 트위터 위 앨범 부야자라 좋은 걸 어떡해. 그만해 뮤비는 나중에 해석할까. 어차피 내 사진 네 방에도 많잖아. 한 시간이 뭐야 1, 2년에 숨 삭해. 이 노는 내가 내게 주는 사탕. 벌 받는 건 아니잖아. It is right now, like a paradise. Can't close your eyes. Can't close your eyes. 밟아도 잡아도 더는 소용없을까. 날 거부하지 마. 그냥 눈을 감고 귀 기울여봐. 빗소리 따라와. 어쩌면 그래 나는 조금 위험해 huh? 조금 위험해 huh? 너를 이끄는 패 입은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해 huh? 너를 시험해 huh?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가처럼 내 피리는 모든 걸 깨워 그 소리 너를 태워 더 이끌려 반응하는 너 끊임없이 숨을 불어내 huh? 난 너의 guilty pleasure 헤어나올 순 없어 널 받는 건 아니잖아. It is what not 너의 paradise. Can't close your eyes. Can't close your eyes. 발버둥 쳐봐도 더는 소용없을 걸. 날 거부하지 마. 만약에 내가 널